태양이 호수에서 금발을 흔들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등성이를 넘어갑니다. 바하의 악보를 오솔길에 깔았더니 무반조 첼로의 서늘한 그림자가 지구의 머리칼에 고요히 걸립니다. 내가 당도할 문은 아직 멀었습니다. 숲에 별 뜨고 바람 부는 밤. 모든 언어에 빗장을 지른 뒤 찔레꽃 향기가 심장을 가릅니다. 어둠뿐인 하늘에 당신을 그립니다. 오늘 밤은 이것으로 따뜻합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영화음악이 보내드리는 마음이 맑아지는 시, 다섯 번째로 고정희 시인의 천둥벌거숭이 노래 1편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화 Give My Regards to Broad Street 중에서 Yesterday로 오늘 FM영화음악의 문을 열었는데요. 서울 성북구 보문사가에서 아주 소중한 선물을 제게 보내주신 장광한 씨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띄워드린 곡이었어요. 자, 마음이 맑아지는 시. 이 시를 듣고 서울 동작구 흑석이동의 김시덕 씨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나 혼자 즐거운 것 같아가지고 가끔 방송을 듣다가 라디오를 꺼버린다고 하셨는데요. 찔레꽃 향기가 심장을 가르고 숲에 별 뜨고 바람 부는 밤, 이 시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여름 특집, 오늘 영화 속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두 번째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풍부한 음악, 아주 다양한 음악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 모아봤습니다. 꼭 음악 영화가 아니라도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경우는 아주 많죠. 오늘 그 다양한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 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의 고뇌, 사랑, 그리고 우정을 그린 영화였죠. 멤피스 벨 중에서 출격 전날 파티 장면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데니 보이, 그 곡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해리슨 포드의 실종자 프랜틱입니다. 이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는 세계적인 심장병 권위자 리차드 워커 박사로 나오는데요. 회의차 파리에 도착한 워커 박사는 호텔방에서 샤워를 하죠. 그리고 그때 노래를 한 곡 흥얼거리는데요. 바로 I Love Paris라는 곡입니다. I Love Paris라는 곡인데요. 하지만 그가 이 파리를 찬양하기가 무섭게 곧 이 파리는 그에게 악몽을 선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실종되는 거죠. 해리슨 포드가 샤워하면서 흥얼거린 이 노래는 원래 영화 프렌치 캉캉에서 모리스 슈발리에가 부른 노래입니다. 프렌틱의 샤워 장면, 그리고 프렌치 캉캉의 모리스 슈발리에의 노래로 됐습니다. I love Paris. Honey, I can't hear you. I love Paris in the springtime. I love Paris in the fall. I love Paris in the winter when it drizzles. I love Paris in the summer when it sizzles. I love Paris every moment, every moment of the year. I love Paris, why do I love Paris? Because my love is near. I love Paris in the springtime. I love Paris in the fall. I love Paris in the winter when it drizzles. I love Paris in the summer when it sizzles. I love Paris every moment, every moment of the year. I love Paris. Why do I love Paris? Because my love is near. 해리슨 포드의 실종자 프렌틱 중에서 샤워 장면, 그리고 프렌치 캉캉 중에서 모리스 슈발리의 노래로 I Love Paris 들어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해리슨 포드가 부른 I Love Paris는 이런 파리 창가는 그게 반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죠. 그 뒤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자, 이렇게 등장인물, 특히 주인공들이 극중에서 흥얼거리는 곡들은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씩이라도요. 그리고 바로 이런 곡들과 그 장면들이 오늘 FM 영화음악의 주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리티 워먼입니다. 비비안, 줄리아 로버츠와 에드워드, 리차드 기어. 이 두 사람이 호텔에서 계약 동거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아 로버츠는 호텔 욕조에서 혼자 워크맨의 이어폰을 끼고는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 노래는 바로 프린스의 키스라는 곡인데요. 1986년 빌보드 차트에서 넘버원을 차지했던 곡이죠. 내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일 필요도 없다.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당신의 따뜻한 키스면 된다.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영화 속에 줄리아 로버츠의 심정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 장면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프린스의 키스 이어집니다. Pretty Woman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흥얼거린 그 노래와 프린스의 Kiss 원곡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허드슨 호크를 볼까요? 10년형을 마치고 막 출감한 에디 호크. 바로 브루스 윌리스가 이 역을 맡고 있죠. 그는 무슨 곡이든 간에 제목만 되면 몇 분 몇 초짜리 노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박물관을 털기 직전 파트너 터미가 약 5분 내에 해치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디는 5분 32초짜리 노래가 있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곡은 Swinging on a Star라는 곡입니다. 영화 나의 길을 가련다의 주제곡이죠. 빈 크로스비가 불렀는데요. 공부하기 싫으면 노새가 될 수도 있고 만사가 어렵고 귀찮으면 물고기나 돼지가 된들 어떠하리. 마음만 먹으면 별 위에서 춤을 출 수도 있다. 대략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극 중에서 만사태평인 브루스 윌리스의 성격을 대변하는 가사인데요. 자, 범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알맞은 길이의 노래를 부르는 에디와 타미. 허드슨 호크에서 그 장면 들어보시겠고요. 이어서 빈 크로스비가 부르는 Swinging on a Star 이어집니다. About five minutes and change. 5:32, swinging on a star. You know they invented something while you're inside. It's called a watch. Hey, Tom. What?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h, won't you rather be a mule? A mule is an animal with long, funny ears. He kicks up at anything he hears. His back is brawny and his brain is weak. He's just plain stupid with a stubborn streak. By the way, if you hate to go to school, you may grow up to be a mule. A mule is an animal with long, funny ears. Or would you like to? Or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mule? A mule is an animal with long, funny ears. Kicks up at anything he hears. His back is brawny, but his brain is weak. He's just plain stupid with a stubborn streak. And by the way, if you hate to go to school, you may grow up to be a mule. Or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pig? A pig is an animal with dirt on his face. His shoes are a terrible disgrace. He has no manners when he eats his food. He's fat and lazy and extremely rude. But if you don't care a feather or a fig, you may grow up to be a pig. Or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fish? A fish won't do anything but swim in a brook. He can't write his name or read a book. To fool the people is his only thought. And though he's slippery, he still gets caught. But then if that sort of life is what you wish, you may grow up to be a fish. A new kind of jumped up slippery fish. And all the monkeys are in the zoo. Every day you meet quite a few. So you see, it's all up to you. You can be better than you are. You could be swinging on a star. What's this one's name? Bloom. C.C. Bloom. C.C. Boom, it sounds like a Not stripper. C.C. Boom, Bloom. Hit it, Toots. come here and meet Mr. Melman. Hi, Mr. Melman. Hi, Cece. Mr. Melman. Give a little, take a little, and let your poor heart break a little. That's the story of, that's the glory of love. Laugh a little, cry a little, before the clouds roll by a little. That's the story of, that's the glory of love. Long as there's the two of us, we've got the world and all of its charms. When the world is through with us, we've got each other's arms. Just win a little, lose a little, always have the blues a little. That's the story of, that's the glory of love. That's the story of, and that's the glory of love. 벳 미들러와 바바라 허쉬가 평생에 걸쳐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나왔죠. 비치스 중에서 어린 벳 미들러, 시시 블럼이 오디션에서 The Glory of Love를 부르는 장면, 이어서 케이스다의 노래 Glory of Love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 Clockwork Orange입니다. 알렉스 말콤 맥도웰은 패거리들과 함께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잔인한 짓을 즐기는 악당 청년인데요. 어느 날 한 교수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늙은 교수를 꽁꽁 묶어놓고 집안을 온통 부수고 교수의 젊은 아내를 폭행하죠. 그때 알렉스가 부르던 노래는 Singing in the Rain인데요. 이 아름다운 음악과 폭력의 조화, 상당히 대조적이죠.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관객들은 더욱 오싹해집니다. 자,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그 장면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영화 Singing in the Rain에서 진 켈리가 부르는 Singing in the Rain 들으시겠습니다. Right, Pete, check the rest of the house. Ten.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I'm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ain.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Yeah, yeah, yeah, yeah, yeah. I'm happy again. I'm singing and dancing in the Clockwork Orange와 Singing in the Rain에서 너무나 다르게 우리에게 느낌을 전해주는 Singing in the Rain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알탄 사나이 이 표현입니다. Leslie Nelson, 그러니까 형사 프랭크 드레비는 부시 대통령이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 만찬장에 잠입합니다. 악당들을 잡기 위해서죠. 그런데 멕시코 전통의상으로 변장한 프레빈과 동료 형사들이 무대 뒤를 지나갈 때 그때 마침 막이 열립니다. 바로 대통령이 연설해야 할 시간이었죠. 얼떨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프레빈과 일행은 즉석에서 베사메 무초를 연주하고 노래도 들려줍니다. 베사메 무초, 키스미 마치라는 뜻으로 아주 유명한 멕시코 민요죠. 자, 이 장면과 자비에르 큐가트의 연주 함께 들어보시죠. Recovery. Good. Yeah, I think I got that.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same, hey, besame mucho. Each time I cling to your kiss, I hear music divine. Hey, besame mucho. and say that you'll always be mine. Frank, I think we'd better make our move. You're right, Ed. I'm thinking of something a little more up-tempo, like Guantanamera. Oh, I mean, Hacker. Looks like he's getting ready to make a speech. Oh, right, Ed. I'll intercept Hacker. You get the doc prepared for his speech. Katerina! Katerina! Katerina! Con lei d'amor put sortir ir matir che ma va nai strandi ai cuor e o strazi ai cuor Dad. I was just wondering if you knew that there was a guy over here with the guitar serenading Cass. Anzio sole volor. Marta, Marta, tu sparizzi il mio cuor col tunando. 피터 예이츠 감독의 브레이킹 어웨이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데이브가 여대생 캐서린을 사모한 나머지 그녀의 기숙사 창문 아래서 세레나데를 부르죠. 바로 플로토의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였는데요. 그 장면 그리고 이어서 파바로티의 꿈과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데이브도 기타를 치면서 세레나데를 불렀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출연 배우가 직접 통기타를 연주하면서 주제가를 부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 여기서는 마릴린 몬로가 청바지에 뒷머리를 묶은 모습으로 강가에 앉아서 원 실버 달러를 들렸습니다. 또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는 오드리 헵번이 창가에 앉아서 역시 기타를 치면서 문리버를 불러주죠. 최근 영화 리버 피닉스의 콜리러브에서도 리버 피닉스와 사만다 마티스의 기타와 노래 솜씨를 볼 수 있었고요. 대보 3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태리에 오랜만에 돌아온 마이클 꼴레오네, 알파치노는 아들의 오페라 데뷔를 축하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축하에 대한 보답으로 즉석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바로 대보의 테마였죠. 노래를 듣던 마이클은 그 옛날 자동차 폭발 사건으로 죽은 첫 아내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할 때는 이 장면이 없었죠. 나중에 코폴라 감독이 특별히 재편집할 때 추가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데이브의 테마 Speak Softly를 오리지널인 알 마티노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Dad, I've got a present for you. Also? Oui. Grazie. It comes from the town of Corleone, and it's authentic Sicilian. And I learned it for you.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 morire. Fuoco che si consuma come lume cori. L'anima ghiaccia, dolorata, non si dà pace, ma chi m'ha nuttata. Lo tempo passa, ma non aggiorna. Non c'è mai soli, Sid non torna. Brucia la terra mia e a brucia lume cori. Chi si dà acqua idda e io Sid da muri. A cui canto la me canzoni. Non c'è nudo casa faccia allo barconi.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more. Speak softly, love, and hold me warm against your heart. I feel your words, the tender, trembling moments start. We're in a world, our very own, sharing a love that only few have ever known. Wine-colored days warmed by the sun, deep velvet nights when we are one. Speak